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, 매국과 반역으로 죄악을 더 쌓는 역적패당에게 단호한 철출을 내려야 한다를 17일과 18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. 이란의 프레스 텔레비전 방송, 파르스 투데이 방송, 신문 이란 데일리, 베네수엘라 신문 엘 우니베르살, 일본의 교도통신,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,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전문 또는 요지로 보도했습니다.